싶었던 네가 잊고 싶었던 네가 아까 낮에 내가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사랑한다고 소리쳤을 때 엄마 미소 지으며 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줬어 바보 같은 강승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키스했어 사랑할 수 있어서 진짜 좋다 너만 보기 괜찮은 내가 애만 태우던 내가 두근대는 너와 노을이지는 공원에서 자전거 뒤에 널 태웠을 때 나의 열을 안으며 나의 등에 기대며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서 진짜 좋다 너만 보게 하는 맘도둑 미치게 만드는 맘도둑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너라는 도둑 참 좋다 쏟아지는 달빛에 싫어 자꾸 뜸들이는 날 이대로 널 품에 안고 시간이 멈췄으면 넌 다시 꿈꾸게 돼 나의 맘 도둑 사랑 도둑 사랑할 수 있어서 진짜 좋다 너만 보고